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역사적인 인도네시아 방문을 진행하신 52세 저만 친선 모임이 조선 인도네시아 친선협회와 조조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사관의 공동 명의로 19일 평양의 대동강 외교단 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는 관계 부문 일꾼들, 시내 근로자들, 조선 인도네시아 친선 선교구역 릴고커급중학교 교원 학생들과 인도네시아 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시는 역사적인 화폭을 담은 소개 편지물을 감상하고 우리 학생 소년들과 인도네시아 대사관 성원들의 예술 소품 공연을 관람했습니다.